자꾸만 입술로 날 깨워줘.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네 모습이 난 이렇게도 태연하게 느껴지는 오늘.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. 네 모습이 내게 비춰질 때 나와 같던 네가 그리워져. 그렇게 너도 나와 같을까. 네가 하던 red lips 그 모습이 나 아른거려. 나를 보던 너의 그 눈빛이 다 Your eyes were so deep beautiful what I need yeah. 아직까지 내가 그래 널 여전히 Give me your sight 내 기다림이 널 기다려 다시 내게로 와. Give me your sight 언제까지 망설이는 나 그대로 내게로 와. Just give me your sight 어떤 이가 오늘도 왜 변했어? Oh baby who are you? Who you?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지금 네 모습. 왜 나는 그대로 왜 너는 그림자처럼 나태해. Something's wrong 같이 하던 accessory 무의미해져가. 내게 배어 있던 너의 모습까지 다 I'm diving real deep I'm diving I know so you're deep. Looking at me Look at me 난 더는 안 될 것만 같아 yeah. Need you now I need you now Give me a sign 기다린 me 너를 기다려 다시 내게로 와. Give me a sign 언제까지 목소리는 너 그대로 내게로 와. Just give me a sign 어떤 이가 오늘도 널 그리는 바보 같은 난데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잖아.